민족교육 권리 옹호 투쟁을 전동맹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간도 지역 제1번 조선 청년동맹 조총원들의 긴급 집회가 24일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긴급 집회에는 김용주 제1번 조선 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앙과 간도 지방의 조총 일꾼들, 중앙단체, 사업체와 각 지역의 조총원들, 조선학교 교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전체 조총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낭독됐습니다.